HUBS。오늘의우리에게안녕하세요하구여러분따뜻한햇살아래에서광합성을하고계신분들도잠깐햇살을피해그늘에숨어계신분들도모두안녕하세요다들지난연휴는잘보내셨나요시험이끝나고찾아온연휴라서저는오랜만에푹쉬고왔답니다어렸을때는어린이날이정말특별한날이었는데지금은그냥평범한공휴일이되어버린게조금은씁쓸하네요초등학교친구들과다같이모여서놀이공원에가거나친구집에다같이모여서놀던날이었는데말이죠물론놀이공원에가면사람이너무많아서사람구경만하다왔답니다그래도어렸을때그것만으로너무신나고재밌었던것같아요그걸옆에서지켜보셨을부모님은어떤심정이셨을까요엄청지치고힘드셨을텐데그런내색한번도안하시고같이재밌게놀아주셨다는게새삼대단하게느껴집니다마침오늘이어버이날이니까부모님에게사랑한다고꼭한번안아드리는건어떤가요멀리계셔서그럴수없다면전화라도한통드리자고요Jeremy Zucker 과 Chelsea Cutler 의 Parent Song I'm so looking forward to vacation. Let's make up for everything I missed. Ooh, I'm so sorry for the things I do. I hope it doesn't hurt your heart, it's true. Go rest your mind, cause I still need you too. Those old photographs that I swear you've shown me 1,000 times And usually I fake a laugh while you're trying your hardest not to cry We'll go walk the dogs at Winslow Park cause Westport's perfect in the springI'll swallow my pride and try to tell you just how hard it's really been. Ooh, I'm so sorry for the things I do. I hope it doesn't hurt your heart, it's true. Go rest your mind, cause I still need you too. 오늘은어버이날인만큼가족에관한이야기를해보려고요저에게가족은가장가까우면서도가장먼존재인것같아요가족이기에할수있는말들도있지만가족이기에할수없는말들도있죠저에게좋은일이생기면가장먼저가족에게말하고싶지만좋지않은일은가족에게웬만하면말하지않는편입니다괜히부모님을걱정시켜드리면마음이안좋잖아요 제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얼굴에 티가 나는지 부모님이 무슨 일 있냐고 종종 물어보시곤 합니다. 저번에 알바에 시험, 방송국 촬영까지 한 번에 겹쳐서 조금 힘든 날이 있었는데 그날 어머님께서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냐? 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손님이 너무 없어서 오히려 너무 힘들었다. 계속 가만히 서 있고 시간은 안 가서 지쳤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알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굳이 왜 하냐면서요. 그래서 어머니를 걱정시켜드리지 않고 싶었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최대한 힘들거나 지친 티를 안 내게 되더라고요. 형한테도요. 저랑 3살 차이 나는 형이 한 명 있는데 형에게 뭔가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자존심이 상한달까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요즘 내가 겁이 많아진 것도 곽진원의 자랑 의기소침해지는 것도 나보다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기대는 법을 알기 때문이야 또 말이 많아진 것도 그러다 금세 우울해지는 것도 나보다 행복한 사람을 만나서 나의 슬픔을 알기 때문이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의 품이 포근하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눠줄 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면 그대에게 제일 먼저 자랑할 거예요 그래도 가족만큼 가까운 존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는 가족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닌 그저 가족이기에 내 편이 되어줘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용기를 얻게 되고 힘들 때는 언제나 기댈 수 있으니까요. 법도 이 사실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 1항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가족만은 감싸줄 수 있어요. 내 가족이 용의자가 됐더라도 누군가는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 사람 편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진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다른 사람은 안 되더라도 가족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예요. 가족만은 내 옆에 있어줄 거예요.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 제 인생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가장 슬펐던 순간을 꼽아보자면 부모님이 눈물을 보이셨을 때예요.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분들이 무너지는 모습이 너무 슬프게 다가왔답니다. 벌써 7년도 넘은 일이네요. 저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부모님들도 누군가의 아들, 딸이었다는 걸 느끼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때는 너무 어렸어서 그 순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조금은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울고 계신 어머니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제가 더 자란 뒤에 아버지가 눈물을 보이셨을 때에는 옆에서 안아줄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단단하고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는데 아버지도 아버지이기 전에 우리와 같은 누군가의 자식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분명 힘들 때가 있었을 텐데 항상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시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힘이 되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안아드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안마 한 번씩 해드리면서요.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의 작은 위로가 부모님에게 큰 힘이 될지도요.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 저도 선뜻 부모님에게 그런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은 원하는 대로 나가지 않죠. Good morning, sun. I am a bird wearing a brown polyester shirt. Ben Folds의 Still Fighting It. Maybe some fries. The roast beef combo's only $9.95. It's okay. You don't have to pay. I've got all the change. Everybody knows. sorry. Good morning, sun. 20 years from now, maybe we'll both sit down and have a few beers. And I can tell you about today and how I picked you up and everything changed. It was pain, sunny days and rain, and it feels the same thing. Everybody. 그들은 그들은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영화, 드라마 혹은 책을 통해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민규동 감독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수능 모의고사에 이 영화의 대본 일부가 지문으로 나와서 화제가 되었기도 했었죠. 당시의 고사장에 훌쩍훌쩍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답니다. 이 영화는 노희경 작가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어요. 남편은 병원일밖에 모르고, 자식들은 회사와 연인밖에 모르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까지 돌봐야 하는 영화의 주인공 인희. 가족들은 그런 인희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희가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면서 가족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인희가 없는 사이, 인희가 했던 일들을 가족들이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인희의 소중함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 늦었지만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죠. 수능 공부를 할 때 이 지문을 보고 궁금해서 쉬는 날에 이 영화를 봤었어요. 그때 혼자 방에서 봤었는데 펑펑 울었답니다. 영화가 끝나고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어머니를 꼭 안으러 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냐고 놀라셨지만 이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기에 이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지난 시간들이 후회되지 않도록 지금 더 많은 것을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너의 삶을 살아봐. 난 한참 세상 사랑은 줄만 알아.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아서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 동기는 학교 주변에서 자취를 하는데 매일 밤마다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한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효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전화 한 번 하면 다행이거든요. 제 동기를 본받아서 매일 부모님께 전화드려야겠어요. 원래 오늘 본가를 가려고 했는데 어버이날을 맞아 두 분이서 여행을 가신다고 해서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요. 선물도 미리 준비해놨답니다. 집이 너무 멀어서 부모님을 뵈러 가지 못하는 동기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영상통화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부모님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요. 분명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진심이니까 꼭 전해드려 봅시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수요일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학교를 거닐다가 저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가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때도 재미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고 올 테니 꼭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준혁, 기술 백다연, PD 한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